푸른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주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주일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복, 영생의 복, 모든 기쁨과 행복을 얻는 축복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기를 간구했죠. 결국 예수님은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지켜보았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28절은 베드로의 이 당당한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저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이 말을 들은 이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1등을 달리다가 순간 꼴찌가 되고 꼴찌로 있다가 순간 1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이 부자 청년도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장담하는 이 수제자 베드로도 모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버려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핑계, 변명이 많은 사람, 순간 먼저 되다가도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 핑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다 팔면 난 무엇을 먹고 사냐? 이 핑계를 버리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떠나가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먼저 된 수제자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기대와는 다르다는 핑계로 결국 도망쳐버리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핑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사명 앞에 우리의 핑계들을 모두 내던져버리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핑계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핑계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핑계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을 감추고 겉으로만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와 목적은 속에 감춰두고 겉으로만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 즉 속마음과 지금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변명과 같은 말이 핑계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다른 말로 둘러대는 것. 이 핑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핑계를 대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책망받지 않기 위해 둘러대는 말, 이것이 핑계예요. 결국 누가 핑계를 자주 댑니까?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또 자기 명예와 자기 지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핑계를 잘 댑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핑계대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다해 일하지 않고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힘다하지 않고 내 지위,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예배생활합니다. 남에게 소리 듣지 않을 만큼만 기도 생활합니다. 남에게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만 교회 헌신을 하는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시자 이들 프롬산교회의 설립자이신 박아보람 목사님은 이 핑계 대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손해가 과히 없을 정도로만 사랑을 겉으로 보이는 자들이다. 손해가 과히 없을 정도로만, 내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핑계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 사람은 내 물질에, 내 자존심에, 내 명예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내 잘못을 감추는 것이고, 내 명예에 흠집이 갈까 봐 핑계대고 변명하며 둘러대는 것입니다. 적당히 남을 사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말 듣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번 새벽 예배 내가 한 번은 나가야겠지, 내가 교회 직분과 내 체면이 있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잠깐 얼굴은 비춰야겠지, 그러다가 남이 뭐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통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핑계, 변명이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신앙지표와 같이 생명 바쳐 충성하는 신앙은 바로 핑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 교회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늘푸른농산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두 배 부흥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핑계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핑계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바로 인간의 타락, 죄 가운데 인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핑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는 일마다 핑계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날마다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조치입니까? 바로 만물 안에 신성을 두셔서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온 만물 안에 신성을 뚜렷이 남겨놓으셔서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어딨어 핑계대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기에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의 죄가 폭로된다 이거예요.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핑계대지 못하도록 날마다 조치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핑계대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나도 똑같이 짓게 하심으로 내 죄를 핑계치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조치죠. 누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상대방의 죄를 우리도 날마다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그 죄를 핑계치 못한다. 왜? 너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들을 가로막는 조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핑계되는 신앙에서 모두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핑계대다가 망한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근데 아담은 순간 여자를 핑계댔습니다. 또 여자는 뱀을 핑계댔죠. 그 결과 아담과 여자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를 핑계댔죠. 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을 핑계댔습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핑계를 대다가 망했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이들은 광야 노정 40년 내내 늘 하나님을 핑계대고 모세를 핑계대며 원망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고 모세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광야 노정 가운데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도 죽고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림마에서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뒤 이들이 하고 있는 핑계의 죄입니다. 처자가 사로잡힐까 봐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 성경에서 어떠한 자가 핑계를 대다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이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축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백성들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누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는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가축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감히 왕명을 어기고 가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 지시한 것이죠. 네 번째, 또 핑계를 대었던 성경상의 인물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죠. 그런데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싫었던 요나, 이번엔 하나님의 자비를 핑계 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나 스스로 죽기를 구하도록 강력한 태양볕으로 그를 괴롭히셨죠. 요나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멘트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심판을 명하라 해서 제가 수고하며 심판을 명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넓으시군요. 하나님의 자비를 무려 다섯 번이나 핑계 삼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비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너무나도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왜 나에게 심판을 명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 요나는 어느 지경에 처하게 됩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안타나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데 동풍까지 불어서 아주 요나를 뜨겁게 괴롭히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자들의 그 핑계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핑계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천국 정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 노정 내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못됐는데 저렇게 잘 살면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선지자 요나와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핑계들을 모두 내던져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핑계를 다 내려놓고 거두기만 한다면 그동안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의 축복, 그 영생의 복이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넘치도록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핑계를 과감히 내던짐으로써 큰 축복을 받은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두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의 비유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두 아들의 비유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죠. 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아들과 핑계를 거둔 아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해놓고선 안 갔을 중간에 핑계가 생긴 것이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29절에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핑계댔어요. 저 이래서 못 가요. 나중에 회개하고 핑계를 거두어드리고 가서 일을 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핑계를 대느냐 핑계를 대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다고 입으로 내뱉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 핑계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세리들, 창기들,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에 또 다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의 비유죠.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나가 살겠다. 유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 라는 비유가 이 두 아들의 비유죠. 여기서 우리는 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핑계를 대었던 첫째 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핑계를 대며 결국 아버지의 돈을 강탈하여 나갔던 둘째 아들 그 핑계를 내던지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던 사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핑계를 내던지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모든 핑계를 다 버렸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처럼 거지처럼 하루에 밥 세 끼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핑계를 내던지고 아들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던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핑계를 거두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자존심 내 명예, 내 위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내 입에서 핑계와 변명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첫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친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핑계를 대고 둘째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핑계를 대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멀리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 저 아들에게만 왜 잔치를 벌이십니까?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이 맏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 부응할 것을 명받은 이 사명의 한 해를 살면서 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변명, 더 이상의 핑계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예배드리지 못하겠다는 핑계,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핑계, 전도하지 못하겠다는 핑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지 못하겠다는 수많은 핑계들을 이제 모두 다 내던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핑계가 가정에 가득하면 가정이 망합니다. 핑계가 사업장에 가득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핑계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망하고 핑계되는 백성들이 많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오직 네, 오직 아멘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고 즉시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이 교회와 나라 모두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핑계를 거두고 주시는 말씀의 명령에 아멘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핑계, 변명을 거두고 아멘하는 것이. 2015년 남은 세 달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 믿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도 모두 이해하셨어요. 아니라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되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모든 핑계가 사라지고 오직 예, 오직 아멘만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사역, 말씀 전파의 사역이 있건만 그동안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또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내 시간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핑계대고 변명해왔던 우리의 불순종의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그 힘, 그 물질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핑계되지 않고 아멘하며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가정마다 막혔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이 땅의 축복이 다시 뚫려지고 다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 것 같습니다.